아파 너에게 가져준 걸 뿐이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했지만 설마 했던 혹시는 역시 눈 감으면 익숙해질 거야 그래 익숙해질 거야 믿고 또 믿어 내 곁주면을 걸어오면 덤덤해지겠지 너란 배를 맞아도 하지만 그만 나자 다짐을 하고도 해보지만 왜 난 아직까지도 한심하게 내게 갇혀있을까 하지만 그만 나자 다짐을 하고도 해보지만 매달려 길을 쓰고 답을 도출해봤지만 내게 남은 건 이 빌어먹을 습관 이 지독한 습관 아직도 눈만 뜨면 선명한 내 모습과 따뜻한 내 품 그 모든 순간순간 내리는 비에 또다시 널 그리는 습관 간단하게 말할게 난 아직도 후회해 누가 잘했고 못했고는 의미 없어 너가 내가 되어 다른 게 나 옥죄고 있을 뿐 너를